추억의 골든 팝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든 팝스를 진행하는 이광용입니다. 추억을 찾아 시간여행을 떠나는 SPM 방송국의 골든 팝스. 많은 사람들이 서부의 개척자들처럼 꿈을 안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힘든 여정을 하고 삶을 정착하곤 하죠. 멀리 뉴질랜드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우리들도 지나가는 시간 앞에 우리가 꿈꾸었던 그 초심을 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는데요. 항상 초심처럼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맞이하길 바라면서 골든팝스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아일랜드가 낳은 최고의 여가수 애냐의 신비감을 맛보시면서 골든팝스 시작합니다. 8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뉴에이지 음악의 대표곡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오리노코 프로이었습니다. 이 곡을 처음 접했을 때 영어로 노래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전혀 해석은 안 되지만 말입니다. 제목 또한 낯설었는데요. 오리노코라는 것은 영국의 한 스튜디오 이름이라고 하네요. 난해하죠. 요즘 노래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신세사이저 사운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답게 다가오는 건 포크적인 멜로디를 이용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그녀의 대표곡을 들어보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일본판 러브스토리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에게 애냐가 알려진 게 그녀의 두 번째 앨범부터인데 그녀의 두 번째 앨범 워터마크의 노래들이 그 영화의 전편에 흘러나오고요. 반지의 제왕에서도 May It Be라는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노래들 덕분에 그녀를 뉴에이지 음악에 한정하지 않고 장르를 뛰어넘어 전 세계에서 두루 사랑받는 가수로 우리에게 인정받게 되죠. 오늘 두 번째 노래로 그녀의 Only Time 들으시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반 중 하나로 기록되는 Paint in the Sky with Star 대표곡 모음집에서 골라본 Only Time이었습니다. 애니안을 논할 때 프로듀서인 닉 라이언 얘기도 빼놓을 수 없지만은 80년대 초에 활동했던 케이티 부시 얘기도 빼놓을 수는 없죠.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얘기를 한번 더 나눠보고요. 애니안 음악을 들을 때마다 집중력과 흐트러짐이 전혀 없는 그런 완벽주의를 느끼곤 하는데 그것이 절제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곤 하더라고요. 절제라는 단어는 저에게 일본의 운명학자 19세기의 사상가라고 하는 미즈노 남보쿠가 생각이 나는데요. 먼저 노래 두 곡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안 바이즈의 River in the Fine, 베티 미들러의 Rose입니다. Some say love. 존 바이즈의 River in the Pine, 배트 미들러의 로즈 감상하셨습니다. 절제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사상가이자 운명학자, 속된 말로 관생쟁이인데요. 미진원 남복후 얘기를 거론했었는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게 9년 동안 그 각종 일을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처음 3년은 머리 만지는 사람의 제자로 들어가서 사람의 머리를, 사람의 얼굴을 연구하고요. 그 3년은 목욕탕에서 일을 하면서 벗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골격을 관찰하고 마지막 3년은 화장터 인부로 일하면서 죽은 사람의 골격을 연구하면서 관상가로 19세기에 일본을 발칵 뒤집었던 그런 사상가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절제의 정도에 따라서 수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인데요. 그는 평생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사람의 운명을 맞췄다고 합니다. 평생 그가 취한 음식은 반찬 하나와 보리밥 한 그릇이라는데요. 쌀은 물론 쌀로 만든 떡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식을 즐기기 전에 먼저 성공을 즐기고 그를 위해 계획을 세워 절제를 시행하자는 그의 사상은 늘 제 자신을 초라하게 합니다. 셀프 컨트롤 롤라 브라이겐입니다.

SPM 남태평양 선거방송. 젊은 세대에겐 시간여행을 통한 세대 교감을, 기성세대에겐 추억여행을 통한 삶의 재충전을 주는 추억의 골든팝스는 그린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비즈니스 매매는 ABC 부동산의 황문화, 신부 화장 전문의 써니 헤어 앤 메이크업 협찬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70년대 한국 포크 음악을 외롭게 지켜주신 조동진 씨의 나뭇잎 사이로, 80년대 한국 락 음악을 한 단계 발전시킨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이어집니다. 나뭇잎 사이로 바람 가로등 그 불빛 아래로 너의 야윈 얼굴 지붕들 사이로 적다란 하늘 그 하늘 아래로 사람 여름은 벌써 가버렸나 거리엔 어느새 서늘한 바람 계절은 이렇게 쉽게 오가는데 우린 또 얼마나 어렵게 사랑해 나뭇잎 사이로 여린 별 하나 그 별빛 아래로 너의 작은 꿈이 어둠은 벌써 밀려왔나 거리엔 어느새 정다운 불빛 그 빛은 언제나 눈앞에 있는데 우린 또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 나뭇잎 사이로 바람 가로등 그 불빛 아래로 너의 야윈 얼굴 락앤롤의 역사를 그 시대의 음악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처크 베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락앤롤의 고전으로 불리는 노래 블루 스웨이드 슈즈를 부른 칼 퍼킨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들으시고 이어지겠습니다. Well, it's one for the money, two for the show, three to get ready, now go cat go, but don't you step on my blue suede shoe. You can do anything but lay off of my blue suede shoe. Well, you can knock me down, step in my face, slander my name all over the place, and do anything that you wanna do. But honey, lay off of my shoes, and don't you step on my blue suede shoe. You can do anything but lay off of my blue suede shoe. My house, steal my car, drink my liquor from my old fruit jar, and do anything that you wanna do. But honey, lay off of them shoes, and don't you step on my blue suede shoes. You can do anything but lay off of my blue suede shoes. Rock! For the money, two for the show, three to get ready, now go cat go, but don't you step on my blue suede shoe. You can do anything but lay off of my blue suede shoe. But it's blue, blue, blue suede shoe. Blue, blue, blue suede shoe. Yeah! Blue, blue, blue suede shoe, baby. Blue, blue, blue suede shoe. You can do anything but lay off of my blue suede shoes. 록앤롤의 고전으로 불리우는 노래 블루 스웨이드 슈즈 칼 퍼킨스였습니다. 1955년도 칼 퍼킨스가 자니 캐시와 함께 라이브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공연 중간에 자니 캐시가 칼 퍼킨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55년도에 이 54년도경이죠. 죄송합니다. 이 그 독일에서 군복무를 하는 도중에 한 그 독일군 공군 장교가 아주 예쁜 구두를 신었는데 그 구두가 스웨이드 구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두에 관한 노래 한번 만들어보면 안 되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칼 펑킨스가 잊고 있다가 한 무대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남녀 한 쌍이 예쁘게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분이 남자분의 구두를 밟은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구두를 밟힌 남자분이 하는 얘기가 내 스웨이드 구두를 위에서 놀지 마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힌트를 얻어서 노래를 만든 곡이 바로 블루 스웨이드 슈즈라고 하는데요. 1950년대 락앤롤 역사에서 패트 도미노의 역할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그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이 컨트리 음악과도 교류하게 됐다. 바로 이 점 때문인데요. 당시 컨트리 음악은 백인들만의 전유물이었죠. 그래서 감히 흑인이 컨트리 음악을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것을 브루스와 함께 서로 교류하면서 새로운 멜로디로 노래를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락앤돌입니다. 락앤돌이라는 것은 1950년대인데요. 1950년대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우울한 시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1950년대 즉 락앤돌의 활기를 폈던 1950년대에는 경쾌하고 유쾌한 사운드가 유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60년대에 들어서는 이 개인의 이 사회에 대한 저항 의식이 널리 이제 알려지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1950년대는 개인의 쾌락과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죠. 어찌됐든 이런 그 시대 상황에 패트 도미노라는 그런 가수가 백인이 불러 히트시켰던 노래를 흑인 브루스 취향으로 만들어서 다시 히트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노래가 잠발라야입니다. 그바죠 We gotta go Me on my own Me gotta go On a payroll down the bayou My boy Sweet boy, me on my own. Son of a gun, we have big fun on the bike. Jambalaya, conference pie, feeling gumbo. Cause tonight I'm gonna see my machete meal. Big guitar, the good joy in the gale. Son of a gun, we have big fun on the bike. Son of a gun, we had big fun on the bike.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Baby, I'm so glad you are mine. Two, four, six, eight, and ten. Baby, please don't ever leave me again. 흑인들 중에서 50년대에 가장 많은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게 되는 스타 패트 도미노의 52년도에 발표한 헹크 윌리엄스의 잠발리아를 패트 도미노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패트 도미노의 영향은 실로 막대했는데요.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작품들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60년대에는 엘비스에 의해, 70년대는 비틀즈의 존 레논에 의해, 80년대는 칩트릭에 의해 그의 노래가 다시 불러지고 있고요. 또한 그의 창법은 닐 영에 의해서도 다시 지금까지 미쳐지고 있습니다. Ain't that a shame, 존 레논입니다. (50년대) 중반부터 백인의 음악이 흑인을 통해 방송에 전파를 타기 시작하자 당시 기성세대의 반감이 극도로 폭발하게 되고 이것이 곧 록혼들에 대해 기성세대의 반감으로 이어지면서 역설적으로 프랭크 시나트라나 페리코모, 펫분, 짐니부스와 같은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를 소유한 스타들을 배출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새로운 물결을 기성세대가 도저히 막을 수도 없고 그러나 거대한 새로운 물결을 기성세대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엘비스였죠. 오늘은 엘비스의 등장 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가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작별을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한대수 씨의 곡을 골라봤는데요. 한국 포크 음악의 대부 한대수 씨의 하루아침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 포크 음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하며 SPM 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초계 골든팝스는 그린필드 앨리스 카페, 비즈니스 매매는 ABC 부동산의 황문화, 신부 화장 전문 써니 헤어앤메이크업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이광용이었습니다. For all my friends.